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서 빚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아이들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수준 안에서 잘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셔서 호철 목사님께 네, 아, 인사를 하고 싶네요. 그냥 네, 아, 정말 반갑네요. 네. 빌립보서의 주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네,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아, 어떻게 아셨죠? 네, 기뻐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등등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기쁨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쁨의 대상이 두 대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나 주님. 네, 나 주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그의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의 기쁨의 이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요 주를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기보다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요 앞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를 그리스도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쁨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그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의 한 일부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책을 찾아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은 그 기쁨의 실상에 비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 다들 식사를 하고 나오셨죠? 아, 예. 적용이 안 되네요. 아침에 맛있는 식사를 네, 부인이 차려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유종이가 아내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예, 하고 나오셨죠. 그 맛있는 식사 예, 기쁘죠. 맛있는 생각만 해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맛있는 식사죠. 뭐 아니면 새로 산 아이폰. 네, 생각 특히 이제는 특히 형제들이 이런 것에 민감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예, 새로 산 아이폰 이런 거, 새로 산 아이패드 예, 굉장히 기쁘죠.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 합격 이제 이런 것들 예, 기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 빨리 합격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 기쁜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예, 뭐 저한테 해당이 되는 그. 예, 뭐 그런 등등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체 피조물이 제공하는 제공하거나 혹은 그 피조물을 정당하게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이 훨씬 탁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피조물이 제공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그게 이제 사람, 뭔가 어떤 사람과는 관계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의 이 앞선 본문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앞에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 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모든 기쁨들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기쁘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기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것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기쁘시다. 그리고 어떤 문화생활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일들 이게 정말 기쁜 일들이죠.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기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이 있으십니까? 그 중독을 꺾어낼 수 있는 굉장히 이런 인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게임, 예, 커피, 예, 그렇죠, 커피. 아, 저도 정말 커피. 스타벅스 커피 너무 맛있던데요? 예, 갑자기. 갑자기 뭐, 2번째 스타벅스 선전을. 예, 그 두유 라떼 혹시 드셔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그리고 지금 시대는 특별히 또 중독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조금 맛만 봐도 사람들이 다 중독할 수 있게, 중독될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것이, 뭐, 물론 그거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중독적인 나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싸우려고 하실 때, 이거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참된 기쁨에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기쁨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 지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네이버는 지혜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해석,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과 함께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해석된 것을 적용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제 이런 뭐 어떤 것을 설계하고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지혜,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나타내시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구속과 함께 다른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창조이고 또 하나는 섭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과 창조와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지혜를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죠. 제가 중학교 2학년 과외를, 수학 과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으로부터 이등분선을 내리게 됐을 때 그것은 밑변과 수직 이등분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학적인 질서들, 이런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원주율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주율. 요 원의 둘레는 수학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을 때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경이로운 질서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표정으로. 예. 예. 그런 것들,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향하여서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창조된 세상이요, 이게 얼마나 깊은 질서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몇천 년을 연구를 했잖아요. 이 세상을 몇천 년을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 다 몰라요. 이게 그런 세상이잖아요. 혹시 알아요? 이제 전기와 같은 그런 혁명적인 발명이 발견이 또 어느 순간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면 이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 바로 이 창조의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녹아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나눔 저희 교회 수요 모임을 하는데 하영 자매가 이제 그런 나눔을 해줬었는데 이 강남대 온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강남대를 와서 GM에 오게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정말 놀랍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경희대를 간 게 되게 놀라운 일이 어쩌 저로서 사실 제가 경희대 갈 만한 성적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희대에 좀 약간 이상하게 그때 경희대에서 그때 수학, 언어,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만 이거를 이제 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영어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되게 못 봤고 이제 이상하게 사회를 잘 봤었어요. 사회를 공부를 거의 안 했었는데 이상하게 잘 봐. 진짜 이상해요. 그렇게 잘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 그거를 지원 경희대가 그것만 보는 바람에 경희대를 좀 높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적인 인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지혜를 많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시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놀라움을 가져다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위양성을 아시죠? 일위양성이 무엇인가요? 일위양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그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가리켜서 일위양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예.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실 때 몇 번 언급을 하신 표현이었는데 네. 아, 예.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군요. 예. 그 일위양성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존할 수 없는 두 속성이 한 사람 한 존재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약 안에서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예,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런 식의 일들.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속성이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일위양성의 신비가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런 등등 해서 예수님께서도 모르시는 게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부족한 어떤 지혜의 부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던. 근데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어요. 예수님 변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거기에 계셨죠. 거기 계셨는데 그분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때 그냥 그분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아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지혜를 말하기보다 사실 창조와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에 더 감격하고 그것에 더 감동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이 있게 되죠. 물론 그것 자체가 뭔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뭔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것이 정말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증하기 이전에 앞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타내셨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섭리의 지혜는 구속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지혜보다 더 큰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어쩌면 오히려 이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본성적인 개념들은 거의 다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가장 선한 것도 약하고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며 넉넉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어디를 보아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은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어떤 사람이 말이죠. 유럽 어느 국가에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나라에서 버스 광고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버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문구들이 써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신은 아무래도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신은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딴지를 걸고 싶지만 어쨌든 신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나를 향하여서 그냥 그 사랑을 베푸실 만한 존재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걱정해야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실제 우리의 땅 안에서 역사가 되셨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던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을 나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이 느끼죠. 내가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새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핏자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언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는 것으로, 이렇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전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후자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감각기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감각기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죠. 계속 등장하는 맛있는 음식.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게 됐을 때 우리의 미각이 그것을 기뻐하게 되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될 때 뭐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뭐 말씀이 떠올랐을 때나 아니면 뭐 이제 책을 뭐 말씀을 읽을 때나 이제 신앙서적을 읽을 때 이런 등등등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될 때 믿음이 그것을 감각해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와, 저게 진짜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그것을 딱 직관적으로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들을 때 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 기쁨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A는 B고 B는 C여서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왜 이게 맛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죠. 물론 묘사는 할 수 있죠. 이게 풍미가 어떻고 뭐 이것이 단맛이 어떻고 뭐 이것이 담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묘사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똑같죠. 맛있는 것을 먹 아니면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았을 때 아니면 놀라운 어떤 일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느끼게 되는 감각들이 이거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귀엽다.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다. 살림이와 비치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래도 참 귀엽다. 귀여워해보려고 노력을 해본다. 라고 이렇게 어떤 것을 향해서 감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설명을 할 수는 없죠. 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직관적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이 감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에는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마주보게 그리스도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감각이 우리의 육체적 감각의 수준으로 온전해지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그냥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온전한 감각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기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보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특별한 유익 첫 번째는 우리를 삶에서 기쁨과 안위의 차도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안위의 차도로. 이 세상의 삶이란 시험과 환난, 격변과 슬픔, 위험과 두려움, 질병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그런 모든 고통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시편에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위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병이 있죠. 아시는 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식구가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병이 있어서 때로는 진짜 하루를 산다는 게 하루를 고통받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순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홀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한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은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것을 담게 되죠.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닮으셨나요? 자신을 생각하시면 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좀 닮았구나라고. 별로 원치는 않지만 자주 보게 되어서 닮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뭐 몇 번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좀 화를 잘 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화를 잘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싫어하거든요. 많이 싫어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화를 잘 내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쌓여진 어떤 상처들. 예, 그래서 뭔가 누군가 옆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괜히 막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요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긴장감이 모두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화내시고 이럴 때 저도 같이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버지의 화내심을 싫어하지만 때로는 저를 보면 제가 굉장히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병원 가서 진료 받는데 막 화가 나는 일들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는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주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리스도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닮아갈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이 땅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겸손은 어렵죠. 노래도 있죠. 겸손은 어려워. 예, 겸손은 어려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이죠. 겸손은 불가능해요. 겸손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요 본문의 앞에서 또 겸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시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그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나의 지위나 나의 나이나 나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물을 누가 떠와야 되고 숟가락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제가요. 아니요.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특히 군대에서는 그런 건 이게 짬밥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말단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와 나의 나이에 맞지 않다. 아, 내 나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 심한 일까지 지금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상을 항상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교만은 꺾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유익은 기쁨과 위안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여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관문을 넘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죽음의 관문 너머에 완전한 충만함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기꺼이 이별해 주겠소. 나는 아주 기꺼이 당신과 이별할 것이요. 내 모든 지체들과도 기꺼이 이별할 것이요. 죽음 앞에서 기꺼이 이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잘 죽을 수 있으며 그들의 잘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한 지침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특권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하신 방편은 크게 세 가지로 기도와 말씀과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섭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아,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차려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 너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지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나 복음 설교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얻었다면 자주 그것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묵상하는 자세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기의 특권을 귀중한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 우리가 유한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습관되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으로는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것은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또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각과 이 육체적 즐거움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생각에 재갈을 먹이고 그리스도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때로는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 아니면 뭐 혹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들을 묵상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돌려야 되게 되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돌리는데 그때마다 이게 잘 돌려지지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던 어떤 세상과 관련된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것으로부터 뿌리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더욱 자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 횟수를 늘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분을 찾고자 하면, 언제든 그분을 기뻐하시고자 하면은 언제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그 우리와 가까이 계심에 응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느냐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라도 자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계실 때 언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지 모릅니다. 정말 어느 순간 느닷없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어느 순간 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설교 말씀 듣는데 그분이 그 탁구 선수를 어떤 한 지체를 알아서 그 탁구 선수한테 뭐 들은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탁구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체한테 아니 탁구가 그냥 가만히 서서 이거 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냐 라고 하니까 그 지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체력이 충분해야 어떤 정교하고 기술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체력이 없으면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기술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곤하니까 치면서 힘드니까 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충분해야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뭔가 기도하는 생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꾸준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었던 찬양인데요.